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이탈리아 중부지역의 여러 도시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마테오 렌치 수상에게 25일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. 한편 이날 리 영호 외무상도 이와 관련하여 파울로 젠틸로니 외무 및 국제협조상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.